207페이지 그리스의 유대인 알렉산드리아의 필름 207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 한다고 얘기했었죠?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유대교 신자입니다. 유대교 신자, 유대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거 보겠습니다. 그 208페이지부터 보세요. 두 번째 문단에 적절한 성서 해석 방법을 위해 그리스 사상을 도입한 최초의 유대 사상가들 중 하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대 사상가 필론이라는 사람의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과 이성이 충돌할 때 그 둘을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신앙과 이성이 충돌할 때 그것을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필론의 철학적 해답은 유대사상을 그리스적 용어로 체계화하고 이것을 이성적인 논증과 조화시키는 것이다. 것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신앙이고 이성은 이성이니까 그 둘은 각자 영역에 있다고 흔히 생각하기 마련인데 필론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필론에게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이성과 신앙을 화해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세 줄 내려오면 특히 창세기에 대한 우화적 해석의 전통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담은 이성을, 이브는 감각을, 뱀은 욕망을 각각 표상한다고 해석하였다. 필로는 최초의 죄를 욕망의 힘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였다. 욕망이 감각을 유혹하지만 일단 감각이 굴복당하면 이성도 추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 필론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전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 그 중에 한 이야기.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해석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죠. 저는 철학적인 해석을 이제 얘기한 건데 거기서 보면 209페이지에 보면요. 필로는 나아가 그리스 철학자들도 성서를 통해 자신이 계시했던 신과 동일한 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성적인 논증과 성서 모두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동일한 진리로서 신이 계시한 말씀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즉 필로는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발견하는 진리하고 성서에서 발견되는 진리하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성과 신앙의 충돌을 없는 것으로 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 줄 내려오면 신의 권능은 자연의 원리를 통해 나타난다고 강조.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중요한. 신의 권능이 자연의 원리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면 자연을 탐구하면 신의 모습을 알 수 있겠죠. 이거 그러면 자연과학하고 기독교 신학하고 별로 충돌 안 나네요. 맞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초기에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사람들이 자연과학을 연구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신을 부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질서해 보이고 엉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이기 때문에 잘 탐구해 보면 신의 질서가 그 안에 있다. 근데 어떻게 탐구해야 되냐? 자연과학을 발전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자연과학을 발전시키고 이 자연의 질서를 알아내면 이 지상이 신의 왕국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대 초기에 그 자연과학자들은 굉장히 강한 신앙심을 가지고 자연과학을 연구했어요. 아시는 분 있겠지만 뉴턴은 어마어마하게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탐구가 신이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막 자연현상도 막 엉망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신의 질서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엉망이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게 바로 필론도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시작된 생각입니다.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의 원리에 대한 탐구가 곧 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에 대한 탐구가 된다고 하는 것. 이 생각을 가지게 됐죠. 이게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8절 내려오면요. 신이 온 세계에 스며들어 있어 모든 인간은 내부에는 신적인 성광이 내재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당연히 이제 신이 만들어 놓은 존재니까 인간은 신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의 질서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즉, 데카르트의 용어로 말하자면 인간의 이성은 자연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의 빛이고 이 자연의 빛은 신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이 세계를 창조하면서 세계에 부여해 놓은 질서, 그 질서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로고스다 이렇게 불렀어요. 로고스, 로고스, 이치, 질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요, 20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그리스도교의 요한복음서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시작한다.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게 흔히 말하듯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있잖아요. 그 말씀이라 요한복음의 첫 구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게 워드거든요. 워드. 근데 그게 뭐냐. 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 바로 로고스를 가리킨다. 이치를 가리킵니다. 태초에 이치가 있었다. 신은 말씀이셨다.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그거거든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치다 말이에요. 요게 이 당시에 필론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 철학에서 발전한 개념인데 이 그리스 철학에서 발전한 로고스 개념을 가져다가 바로 신은 본질적으로 이치를 세우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얘기하면서 얘기했고 그래서 신은 어떤 존재냐? 신의 본성. 신은 이치를 세우는 존재고 이 세계를 질서정연하게 만든 존재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피조물로서 이성을 가지고 이 세계의 이치를 질서를 탐구하면 그것이 곧바로 신의 본질을 알아낼 수 있는 바로 지름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성과 신앙의 조화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10페이지에 보면요. 210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의 밑에 부분에 보면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 이렇게 필로는 이성을 찬양하면서도 그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신비적인 황홀경의 체험이 철학적 사변, 신학적 사변보다 궁극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두 줄 내려와서 플라톤과 필론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보았던 것은 실제 세계에 대한 통찰이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육체에 대한 멸시와 연관된 영혼의 내적 삶에 대한 필론의 주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얘기입니다. 뭐냐?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서 이 신이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놓은 이 세계를 탐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궁극적인 진리는 알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비한 황홀경의 상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궁극적으로는 신과 하나가 되는 하나의 신비한 합일의 경지에 들어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필로는 플라톤이 이데아를 알아내는 방법도 그런 것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플라톤의 이데아를.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이데아가 무엇인지를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한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소식 한 번만 들어봤습니다. 빨리 그런 소식을 듣고 떠나야 할 텐데 선크림 바르니까 괜찮아? 선크림 바른답니다. 잘난 척 하기. 오늘 낮에 여기 공부하는데 말이죠. 제 신발 이게 여자 거 같다고 막 갈구잖아요. 여자 거예요, 사실. 발이 작아서 남자용 신발이 안 나와. 남자 신발이 250부터 나오는데 제가 240mm라. 여자 신발. 그 중에서 제일 안 양한 거야, 이게. 짜증나, 씨. 다른 사람이 약점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플라톤과 필론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로 봤던 건 실제 세계에 대한 통찰이었다는데, 요 실제 세계라는 게 뭐냐면요. 진짜 세계. 그림자가 아닌, 변함없는, 영원한 세계. 실제라는 말, 리얼리티인데요. 리얼리티라는 말 유념해야 되면 실제라는 말이 나오면요. 리얼리티가 영어로 리얼리티가 실제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이제 진짜 참된 실제 세계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사실 여기 번역 이게 사전에 보면 현실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죠.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럴 때 리얼리티. 근데 철학책에서 리얼리티라는 말이 나오면요. 사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진짜 불변의 것,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 그런 세계, 그런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필로는 두 가지 얘기를 하는 셈이요. 이성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자연의 미친 데카르트 용어입니다만은 이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놓은 신의 질서를 탐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어느 한순간 불현듯 황홀한 신비적인 그런 순간에 이르러야만 우리는 진짜 세계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여기 필론의 얘기죠. 그러면 딱 보면은 신에 관한 얘기만 싹 빼면 플라톤 얘기하고 다르진 않아요. 그런 점에서 필론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중에 이제 중세 철학에 들어가면은 그리스 철학의 개념들을 가져다가 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세 철학의 하나의 그 실마리를 여기서 살펴볼 수도 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필로는 이성적인 어떤 탐구하고 신앙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 사이에 간격을 줄이고 그 둘이 궁극적인 하나라는 것 이것을 밝혀보이려고 했던 하나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성적인 탐구를 결의한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개소리예요. 그리고 요새 뭐 SBS 앞에 가서 한기총 사람들 막 이게 농성하죠. 뭐 방송하지 말라고 인간의 길 신의 길 방송하지 말라고. 신앙인도 아닙니다. 조폭입니다. 그것들 특수임무 수행자들이에요. 교회 크게 짓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라는 것은 하느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모임을 가리키는 추상적인 거예요. 교회. 그리고 조금 이따 제가 아우구스티누스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AD 3세기경에 교회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그 현실적으로 커진 집단이 됐거든요. 근데 교회가 왜 그렇게 세력을 얻게 됐느냐?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 제국의 말기로 들어서면서부터 로마 제국이 그 할 수 있었던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안 됐는데 뭐냐면 빈민 구제가 안 됐어요. 근데 빈민 구제가 안 됐는데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라는 것을 아예 교리로 갖고 있죠. 그 빈민들을 엄청 잘 구제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래된 교회, 그러니까 그 기독교 초기 시대에 만들어진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붙어 있는 은장식을 이렇게 떼내 가지고 그걸 갖다 녹여서 팔아 가지고 빈민을 구제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 가보면 은장식 떼 나간 흔적도 있다고 합니다. 나무에서 도끼로 이렇게 쳐내서 그게 교회가 힘을 얻게 된 아주 결정적인 그러니까 제국이 영원할 것으로 보이던 로마 제국이 멸망해 가던 무렵에 사람들 혼란한 와중이었잖아요. 그 와중에 정신적인 위안을 주고 또 정신적인 위안을 주면서 동시에 이제 막 그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심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원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떠돌이 방랑자들을 데려다가 집단을 정착시키고 그게 사실은 사회, 국가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교회라고 하는 집단에서 했거든요. 규모있고 체계적으로. 그래서 세력을 얻게 됐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빈민을 구제하는 일에 나섰다는 게. 근데 지금 여기, 저 올림픽공원 앞에 있는 엠마누엘 교회라고 있잖아요. 예? 엠마누엘 교회, 올림픽공원 앞에 있는 교회. 거기 엠마누엘 교회하고 저 김홍도가 있는 금남교회하고 광림교회 있잖아요. 김선도. 이게 셋이 형제잖아요. 도짜 돌라. 김홍도, 김선도. 도브라더스들인데. 그 세 형제의 어머니가 이 북한에서 한국전쟁 때 형제 셋을 데리고 피난 온 양반이에요. 하나님에게 정성껏 기도해서 우리 아들들이 훌륭한 목사가 되달라 해갖고 돈 많은 목사가 돼서 훌륭한 목사는 안 되고. 엠마누엘 교회를 제가 예전에 언제? 하여튼 90년대 그 무렵에 거기서 이게 지금 사교육에서 이제 좀 조사할 무렵에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보신 적 있어요? 청파대로죠, 거기가. 올림픽대로 앞에. 그 보신 적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가다가 이렇게 올림픽 그 아파트를 향해서 가다가 오른쪽에 그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교회가. 오른쪽. 그런 교회가 있어, 세상에. 유리로 돼 있다고. 교회가 번쩍번쩍해, 그냥. 이 밤에 보면은 그 큰 길에, 밤에 보면 그 큰 길에 그 교회만 번쩍번쩍번쩍 하다고. 정말 무슨, 전주에 있는 가장 큰 그 접속 캐바레 같아. 나이트, 접속 나이트 같아, 그냥. 이게 부킹, 완전히 끝내주는 그런 나이트 같아요. 번들번들번들 하거든. 그걸 하면 안 되거든, 지금. 원래 이 교회가, 원래 어떻게 해서 성장했는가를 생각해보면. 깊이 영혼의 영혼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제가 TV가 없어서 보지 못했는데, 프로그램의 내용은 떠나서, 인간의 길하고 신의 길은 다르지 않습니다. 장세기의 교훈도 그러하고, 이 필론의 일단, 이 사람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이야기를 봐도 중세 철학의 스토리를 계속 읽어봐도,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가 신 앞에 마주 설 수 있는지를 갖다 스스로 계속 의심하면서, 신을 의심해야만 신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키려는 태도들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 그렇지 않으면 맹신입니다. 돈 갖다 바치고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돈을 갖다 바치는 건 이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협박이에요, 공갈. 합법적 공갈이라고. 바로 그 상태가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교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니체가 등장하던 무렵에도 개신교가 그런 상태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니체가 뭐라 했어요? 기독교는 노예의 도덕이다. 이렇게. 기독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이 자각적인 정신을 가지고 신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말하자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진정한 정신이었는데 협박공갈을 하는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람을.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얘기한 것이 뭐 자기가 뭐 죽이고 와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새 바빠서 뭐 신이 죽었다고 해도 뭐 부족은 얼마냐? 뭐 이렇게는 모르겠죠. 언제 죽었대요? 다리는 언제입니까? 오늘날 누가 그런 얘기 하면. 자, 225페이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신과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신은 내적 삶. 아우구스티누스가 지금 살았던 해가 AD 354년에서 430년입니다. 354년에서 430년. 이 연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AD 354년이면 몇 페이지 뭐 225페이지입니다. 젊은 선생님이 나이든 선생님한테 페이지를 물어보면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이게 당최. 단 생각하시지 마세요. 계속 자기의식을 가지셔야지. 아, 미치겠네, 내가. 안 되겠습니다. 따로 앉으세요, 앞으로 여기.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러니까 AD 4세기에요. 그죠? 그럼 이때는 이제 기독교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때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여기,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보면 처음에 아우구스티누스에 해당하는 첫 문단 밑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계, 특히 인간에 의해 고의로 저질러지는 악의 문제를 해명하고자 전념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악의 문제를 해명하고자 전념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에서는 이제 중요한 문제, 악의 문제를 해명한다. 이게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먼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람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다. 네. 딱 넘겨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226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아우구스티누스는 226페이지요. 만이교의 교리가 제가 좀 인간이 더럽죠? 뒤끝이 한번 잘못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계속해서 학기 내내 갈 겁니다. 만이교의 교리가 인간의 악에 대한 설명으로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잘 보세요. 악한 신의 파편들이 인간의 영혼에 들어와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악한 신의 파편이 있죠? 악한 신이 있죠? 그죠? 제가 아까 창세기 설명할 때 얘기했었죠? 악은 원래 창세기에 따르면, 창세기를 해석하면 악은 원래 있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만유교는 악한 신이 있죠? 파편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숙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금욕적인 실천을 받아들이고 선한 행위에 전념하는 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이 만이교의 이 교리를 보고 이건 영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 세계 악한 신을 갖다 결국 없애기 전에는 악을 없앨 수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했느냐?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227페이지 오른쪽으로 내려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출발점이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 출발점이 그 중간쯤이면 고백록은 서양의 저자 가운데서 자아에 대한 가장 대담하고도 솔직한 하나의 탐구로 남아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 요거 보면 자아에 대한,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책이 자아에 대한 탐구라면 지금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을 딱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과 인간 영혼의 관계를 종교의 중심적인 관심사로 보았다. 영혼은, 인간의 영혼은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기 인식은 신을 알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의 신이 있어서 그 파편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창세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창세기 해석한 거 있죠. 사실 아우구스티누스 얘기입니다. 제가 뭐 알면 뭘 알겠어요. 까짓까마지 잘난 척할 수도 없는 거. 들통나니까 미리미리 말씀드려야지. 표절의 의혹을 사기 전에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기 인식은 또는 자기 의식은 신을 알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즉 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자기를 들여다보면 된다. 이거죠. 내면으로의 전환을 이루게 된다. 예. 자기를 발견했다 이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신학에서 신을 아는 자는 나다. 내가 안다 신을. 악의 신이든 선의 신이든 딱 있잖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내가 그들을 알든 모르든 그 신은 원래부터 있잖아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내가 깨달은 순간 신을 알게 된다. 이거. 신을 아는 것의 원천은 나의 의식이다. 아, 신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에서 신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신은 인간은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금 신을 알려면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자가 인간이죠. 그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만이 신을 알 수 있다는 자격이 생기는 셈이죠. 그래서 넘겨보세요. 이 내면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얘기가 일단은 거기 228페이지에 중간 여기 위에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에 보면 종교개혁은 내면의 정신적 삶을 한층 더 강조하였으며 근대 철학 역시 주관성과 경험을 강조하였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문단의 마지막이면 낭만주의 철학자로 불렸던 독일 철학자들은 그러한 내면적 경험을 절대적인 것으로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내면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루트의 종교교육을 거쳐서 데카르트를 거쳐서 독일 관념론 철학자들에게 이르기까지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은 이건 철학사적인 스토리니까 딱 제쳐두고 거기 지금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약간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이 좀 규모있게 안 되어 있으니까 229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세요. 마지막 문단. 지금 아까 악이라고 얘기했어요. 악의 문제에 집중한다고 했어요. 아우스티누스가. 근데 신이 악을 존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만이교하고 딱 반대되는 얘기죠. 만이교는 악의 파편이 있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제인님은 뭐라고 했습니다. 이태희 학생 내가 지금 뭐라 그러세요? 만인교에서는 간단하게 끝을 내는데 이쪽 집 조심하세요 지금 몇몇 얼굴 하얀 분들 조심하세요 지금 만인교에서는 악의 신이 있고 있죠 근데 악의 신이 딱 있어 별도로 있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파편을 날려 펭귄한테 보여주듯이 그 우리 마음속에 폭폭폭폭 들어와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창세기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악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서 인간이 하는 짓거리가 악이 된다 이거죠 이랬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의식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악을 존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악이란 단지 선의 부재라는 플로티노스 이론을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플로티노스 이론이 뭔지는 이거 제껴두고 악이라는 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선이 없는 거다. 그렇게 선이라고 하는 것하고 악이라는 것하고 대비 속에서 악을 이야기한다 이거죠. 착한 짓 안 하면 악이 된다 그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됐죠. 선 악이라고 하는 게 착한 일 해버리면 되는 기라. 그러면 악은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없어. 원래 없어. 착한 짓을 하면 돼요. 자기가 착한 짓을 선택하면 돼. 그냥 하면 돼. 착한 짓을 하면 돼. 그게 아우구스티누스에 있어서 악의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이교에다가 내놓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바로 넘겨보세요. 신은 세계를 창조하면서 세 번째 줄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신은 그들에게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목표를 추구하게끔 만들어진 천성을 부여했다. 이 그들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목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목표 즉 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다섯 번째 줄에 우주에 관한 신의 계획 중 중요한 한 부분은 신이 인간들에게 자신의 본성을 은밀히 공유하게끔 허용하였다는 점이다. 뭐 은밀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은밀히고 까놓고 뭐지? 이런 말은 나 이런 표현도 정말 싫어요. 객관적으로 이게 척도가 없는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철학책에서 그냥 공유하게끔 허용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자유지라는 커다란 은총을 내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면 이게 자유지가 신의 본성이죠. 아우스티누스 어김없이 신의 계획을 따르는 창조의 다른 양상들과는 달리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게끔 허용되었다. 어김없이 신의 계획을 따르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짐승들은 어김없이 신의 계획을 따른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들에게는 자유지가 없어요. 예? 제가 늘 하는 편이지만 사자가 아 이제 얼룩말 질렸어 풀 뜯어먹고 살래 그럼 병든 사자예요 사자가 아니야 그죠 우리가 소한테 소가 언제 고기 달라고 그랬어요? 네? 인간에게 연락 온 바 있어요? 웬만하면 고기 좀 묵읍시다 우리도. 네? 이미 수백만 년간 풀만 먹었어.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대를 21세기를 맞아야 고기 좀 처먹어 봅시다. 이런 적 없어요 소가. 근데 처먹였죠. 그 어떻게 돼? 돌아버리는 거라 이제. 근데 인간은 잡식성이잖아. 먹는 거라 지가 선택해서 먹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연에게 저질러서는 안 되는지 뭐 자연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것을 먹이면 안 돼. 그걸 또 알아서 골라 먹으라고 하니 정말. 요새 식당에 가면 메뉴판이 가관이라고 뭐 이렇게 한우 졌어 뭐 이렇게 써 있다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게끔 허용되었다. 이거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두 줄 내려와서 인간이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한, 즉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신이 인간에게 죄를 짓게 했다고 말할 수 없다. 죄의 가능성은 자유의지의 필연적인 특징이다. 그러므로 신은 인간적으로 야기된 악은 허용하지만 신 자신이 악의 원인은 아니다. 이 교묘하게 악의 원인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만들어내는 논증이죠. 근데 우리가 신의 탓으로 돌릴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자유의지를 올바로 쓰기만 하면 될 텐데.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리드거 자프란스키라는 사람이 쓴 악 또는 자유의 드라마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쓴 니체 평전 죽이는데요. 제목이 악 또는 자유의 드라마예요. 이해가 되죠? 왜 이 제목이 됐는지. 악하고 자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좋습니다. 이제 말을 했습니다. 악 또는 자유의 드라마. 제목 이해가 되시죠? 악은 바로 자유의 드라마인 거예요. 원래 악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찝쩍찝쩍 돼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파편이 날아오든 말든 악은 자유의지의 드라마라는 얘기죠. 그죠? 자유. 인간에게. 인간이 자유의 드라마가,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고 이 자유 때문에 악이 생겨난다. 라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의 문제를 해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악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의 파편이 우리에게 날아온다는 얘기를 했던 마니교의 이야기를 인간의 자유의지로 돌림으로써 이 사람은 이겨냈다고 믿었어요.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에 있어서 악의 문제입니다. 악의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제가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데 신의 본성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인간에 있어서 악의 문제는 무엇인가? 악의 문제는 일단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이렇게 해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걸 아시겠죠? 제가 창세기를 오늘 첫 시간에 해석한 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해석을 한 겁니다. 물론 노동에 관한 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건 다른데 아까 파트 1 일부에 해당하는 거 있죠? 아우구스티누스부터 내려온 이야기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썩 좀 숨이 가시죠? 그죠? 몇 명이 그것을 해석했다고요? 네? 창세기 이때요. 몇 명이 그 얘기에 대해서 해석을 했다고요? 만에 했다고 한 순간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세요. 헤어스타일이 바뀐 분들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228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두 번째 문제, 핵심 문제 중에 하나, 신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철학자들이 읽을 때는 항상 두 가지를 항상 이 사람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 다음에 신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말하는가, 요걸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신은. 그리고 그 문제는 결국 창세기에 대해서 얘기들이 끊어져 나온다. 창세기에, 제가 아까 나눠드린 창세기에서 몇 구절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머리를 좀 굴려보면 그 중세 철학 얘기 스토리들이 좀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 그 창세기 보면 좀 신이 좀 왠지 좀 그 야바이꾼 같지 않아요? 나쁜 짓 할 걸 막 기대하면서 이렇게 왠지 그 다단계 같지 않아요? 느낌에? 막 먹지 마라 하면서 막 먹으면 죽는다 해놓고 먹었는데 또 막 가서 쎄빠지게 일해라 그러고 막 이런 게 좀 안 좋잖아요. 그죠? 어디서 거기서 신에게 은총이 가득한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의 그 구절들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중세의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들여다봤겠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려고 했겠죠. 거기서부터. 그죠? 우리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자, 아우스티누스 신은 어떤 존재를 봤느냐? 228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에 신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능동적인 작용원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신은 인간의 영혼을 조명하며 인간의 영혼을 비추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영어로 illumin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illumin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보통 때는 조명빨 받는다고 그럴 때는 그 조명입니다. 근데 이 illumination이라는 단어가 특정한 맥락에서 쓰일 때는 굉장히 속속들이 파고들어서 본질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뜻을 씁니다. 성광처럼 우리를 팍!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만화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벼락을 딱 맞았는데, 벼락 맞은 장면에서 인간의 뼈다구가 쭉 드러나 보이는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왜 제가 이 단어가 그러냐고 말씀드리냐면요.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독일의 문해이론가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무렵에 그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다가 죽은 이 문해비평가인데요. 이 발터 베냐민이라고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인데 문해비평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자면 기술복지 시대 예술작품 이런 것들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역사철학이 뭐냐면 신의 진리는 한순간에 성광처럼 과거에서 딱 나타난다. 성광처럼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베냐민의 글들을 발트 베냐민의 글들을 묶어서 영어판으로 펴낸 사람이 한나 아렌트예요. 한나 아렌트 그 정치사 철학을 한 한나 아렌트. 그 미국식으로 헤나 아렌트라고 한다는데 저는 죽어도 그렇게 못 읽겠고요. 그냥 한나 아렌트라고 읽습니다. 저는 헤나 이게 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국 사람 그 애덤 스미스라고 읽어야 된다는데 저는 애덤이라는 말을 절대 못해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그냥 저는 씁니다. 그냥 저 이런 거 실제로 경작철학 쓰고 그 번역할 때도 제가 그 편집자한테 그랬어요. 그냥 아담이라고 쓰라. 애덤이라고 쓰지 말고 표기에는 다시 편집자로서 좀 불만인가? 그렇게 하시면 거기서 안 내면 되지 뭐.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발터 베냐민의 그 책들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묶어서 낸 책 제목이 뭐냐면 일루미네이션이라는 제목으로 펴냈어요. 조명빨. 장난삼아서 번역할 때 조명빨이라고 저는 그냥 번역했는데 이게 그 제목을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발트 베냐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은데 왜 한나 아렌트가 그걸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가 없더라고요.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 소식이 일루미네이션이라는 얘기가 아주 오래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그 작두 타는 아주머니들 아주 오래된 듯이 일루미네이션 아주 오래된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죠. 무당이 신내림을 받아가고 작두 타는 거 있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영혼을 조명한다고 계속 꽂히는 거예요. 신이 우리에게 수시로. 그래서 신의 정신이 품은 관념들은 인간의 영혼과 공유된다. 그리고 거기서 세 줄 내려와서 신의 조명은 플라톤의 비물질적인 형상을 좀 더 직접적으로 영혼에게 드러낸다. 그러니까 신이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게 요즘에 그 개신교 집사님들 표현을 보면 하느님 영접하는 거예요. 하느님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양반들이 쓰는 말이. 나 하느님 영접한다는 얘기 들어오면 막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저처럼 이게 화장실에 딱 앉았는데 이게 화장실 그 귀신 나타나는 게 훨씬 나아요. 하여튼 이게 조명이라 조명, 조명이라는 거. 그래서 229페이지 맨 위에 오면은 성서를 통한 계시는 신의 계획과 그 계획 속의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데 완전히 이해하는데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조명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잘 안 되니까 참고 문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참고 서적. 그게 바로 성서를 통한 계시가 됩니다. 성서를 통한 계시를 읽을 때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신의 계획과 그 계획 속에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으로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성서. 신의 존재, 신의 존재와 우리의 관계 이것은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31페이지 밑에 문단요. 아까 악의 문제를 얘기했으니까요. 이제 신은 어떤 존재니까 얘기했고 두 가지 얘기. 악의 문제와 신의 본성의 문제, 그 다음에 신과 인간의 관계 문제, 성서의 역할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결코 신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야기하진 않았으며 오히려 신은 인간에게 인간의 추락된 지위 속에서도 악을 극복할 능력을 주었다. 231페이지입니다. 밑에 문단.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자신의 본성에 의지하여 신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 죄의 특성들 중에 하나는 우리의 천성의 기본적인 경향들을 왜곡하는 것인데 이것은 부주의한 운전으로 차가 진로에서 이탈하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 신은 은총을 받아들이려는 자에게 은총을 아낌없이 베풀며 은총이 신의 안내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사람이 은총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다음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총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은총을 받아들이지는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은총 및 그것과 함께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쯤 후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끔 운명지어져 있으며 다른 어떤 사람은 벌을 받게 운명지어 있는데 이 점은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과 혹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칼뱅파의 가혹한 교리로 공식화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즉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느냐는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신에게 달렸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원조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칼뱅파의 교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프로테스탄티즘의 기본 교리입니다. 개신교회. 그러니까 교회 짓고 목사님한테 날마다 막 그랜저 사드려봐야 구원 못 받아요. 모든 장로교가 됐건 감리교가 됐건 침례교가 됐건 모든 개신교회 기본 교리는 뭐냐? 구원은 신에게 달립니다. 골방에 앉아서 혼자만 기도해도 됩니다. 골방에 앉아서. 그래서 제가 성당 빼먹고 그런 거예요. 저는 프로테스탄틱 가톨릭입니다. 그냥 제가 취사선택해서 제가 좋은 것만 저의 삶의 그 편리한 부분만 골라서 사제에 의한 죄의 사함도 믿지만 동시에 골방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신이야 구원은 결국 신에게 달렸다는 것도 안 믿습니다. 그 프로테스탄트도 믿고 아는 게 병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느냐 이건 결국 누구에게 달렸다? 신에게 달렸다. 그쵸? 그죠?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도시 그게 어디겠어요? 이승희 학생 천국. 네? 천국. 천국? 천국에 그렇게 가고 싶어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곳이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곳이 그게 바로 신국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신국이에요. 이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제 두 번 중요한 책 신국 신의 도시. 라틴어로 알아둡시다. 이럴 때는 조금 여러분들도 라틴어 한마디를 통해서 가오를 올리는 키비타스 데이. 그냥 키비타스라고 했습니다. 키비타스가 아니라 키비타스라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키비타스 데이. 데이가 신이에요. 키비타스가 도시고 키비타스 데이. 라틴어로 신의 나라. 즉 신에 의해서 구원된 자들만이 사는 나라. 이게 바로 이제 그냥 신곡에 나오는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자면, 광활한 이 세상에는 언제나 많은 민족이 거주해왔고 그들은 다양한 관습과 종교, 언어, 군사 형태, 의복을 가지고 살아왔다. 광활한 이 세상에는 언제나 많은 민족이 거주해왔고 그들은 다양한 관습과 종교, 언어, 군사 형태, 의복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오직 두 집단으로 구분되니, 세상의 모든 사람은 종교가 뭐든 언어가 뭐든 어떤 종족이든 어떤 관습을 따르든 하여튼,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오로지 오직 두 집단으로 구분되니, 바로 신의 도시를 위해 예정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이다. 신의 도시를 위해, 즉 키비타스 데이를 위해 예정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별된다. 우리는 그 집단을 성서의 특별한 사용법에 따라 신의 도시라 부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 신의 도시를 위해 예정된 사람들, 신의 도시를 위해 예정된 사람들, 이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하느님이 구원을 약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신에게 달려있어요. 기도 열심히 해도 소용없고 11조 내도 소용없습니다. 목사님에게 BMW를 사드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즉 이제 이게 신국에 관한 기독교 정통 교리적인 해석. 그 다음에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바로 이 무렵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사람들은 어두운 영혼하리라고 여겼던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혼돈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은 참으로 사람들에게 깔끔하고도 놀라운 정신적인 위안을 제공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야말로 지상에 세워진 영원한 제국이었던 거거든요. 지상에 세워진 영원한 제국이 멸망하니까 신의 제국이 등장했던 거죠. 그래서 신국은 거짓된 위안을, 마음에게 거짓된 위안을 주는 그런 제국일 수도 있고,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이 살아가게 될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에 달려있죠. 각자의 신앙에게 달려있죠. 예, 아우구스티누스 얘기가 나온 김에 간단하게 AD 3세기경의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딱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강하게 받아들여지고 아주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는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 그 당시 기독교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천민이 있고 신분이 엄격한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나 다 똑같이 당당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것.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도 엄청나게 상상하기 어렵죠. 그죠? 정말로 기독교는 이 불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그 교리 내용을 잘 모르니까 말하기 어려운데요. 정말로 인류 역사에서 놀라운 소식입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 즉,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삼창 외갓집 가면 동네 무슨 아저씨도 있었어요. 신분지수가 있었거든요. 노비라고 그러는데, 노비. 동네 노비 아저씨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20세기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누구나 다 신분이 어떠한데 구원될 수,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메시지 전하면 정말 놀라운 거죠. 그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당당하게 기도하고 하느님을 믿으면 자신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제시했다는 것.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움입니다. 정말 탁월한 뜻입니다. 오늘날 이게 교회는 타락했다. 본심으로 돌아간, 초심으로 돌아간다 얘기할 때 우리가 딱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누구나 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이 기독교 메시지, 이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그 혼란한 당시에 빈곤층에게 가장 강력하게 대처하는 집단이었던 것. 네가 죄를 지은 바가 있다. 그럼 그걸 참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선을 베풀어라 하는 참회와 자선이 선순환 고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참회와 자선. 그래서 아주 강력한 자선을 베푸는 집단으로 기독교가 등장했습니다. 3세기. 이게 인류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굶주리고 헐벗고 굶주렸죠. 하다못해 한국의 한반도 역사에서 처음으로 가난을 극복하게 한 사람이 박정희잖아요. 1900년대 들어와서 조갑제가 그렇게 떠받드는 이유가 가난을 극복하게 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5000년 동안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바로 막대한 응집력을 가지고, 아주 강력한 응집력을 가지고 빈곤 집단에게 자선을 베푸는, 조직적인, 조직적으로 자선을 베푸는 집단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바로 그 짓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게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으로 놀라운 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그거예요. 누구에게나 가진 것을 다 베풀어야 돼.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 확신을 항상 되새겨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AD 3세기경에 그렇게 강한 세력을 얻을 수 있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라 이제 뭐죠? 우리는 개인 사업자다. 이렇게 개인 사업자다. 사업 잘 되세요. 이제 목사도 이제 사업. 니네 교회 뭐 장사 잘 되냐? 이렇게 개인 사업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뭐 천주교는 직영 매장이고 천주교 직영 매장이고 개신교는 개인 사업자들이고 불교는 뭐 프랜차이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기 주지 임명권을 둘러싸고 총무원장이 주지 임명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싸움을 하잖아요. 돈 잘 벌이는 절이 있고 우리 프랜차이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잘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지금 오늘 얘기한 게 이제 계속해서 중세 철학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변주되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이 14번째 시간인데, 다음 시간에 이제 목자 잠깐 보세요. 목자 잠깐 보시면 이슬람교의 발응 요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정수일 교수가 쓴 동료선에서 이슬람 문명 거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거기 생각하는 신 안셀무스, 아벨라르두스, 아퀴나스, 스콜라 철학, 그 다음에 돈스 스코투스와 워컴의 윌리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요 부분이 이제 다음 시간 14번째 시간인데, 이제 신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철학적으로 머리가 뽀개지는 얘기를 좀 하는 게 이제 다음 시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은 연금술사 얘기를 제가 약간 그 기분 업되면 하고요. 연금술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납을 금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번 기회에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이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야 뭐 IMF가 얻은 말든 우리는 항상 짱박해서 금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납을 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의 비법을 좀 전수해 드리면서 헤르메스를 모시는 사람들의 얘기를 알려드리면서 서양 밖에서의 철학적 종합, 이제 지금 이것을 하면서 이제 그 추계 시기부터 중세 루터 이전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 시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양 철학은 종교개혁에서 딱 일단락 새로운 근대가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상과 개천하니. 다음 시간에 어쨌든 중세시대의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 혹시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책이 좀 있는 분들은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 이름 있죠. 장미 이름을 재미삼아 띄엄띄엄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장미 이름의 이제 시대가 드디어 이제 나타나는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걸 읽기 싫다. 그러면 제가 쓴 장미 이름 읽기를 읽으셔도 아, 쪽팔려! 장미 이름을 읽지 않아도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장미 이름과는 무관한 그냥 에세이, 중세 철학 에세이입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신경 많이 써서 쓴 책이거든요. 장미 이름 읽기가 힐시메르고 중세 철학 여기 스콜라 철학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하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힐시메르 읽어서 노트 정리했었어요. 그래 그거 하고 장 에코의 장미 이름을 놓고 이렇게 짬뽕 해가지고 이제 사상사적으로 장미 이름 읽기를 쓴 건데 장미 이름에 빗대서 쓴 건데 이렇게 써 이렇게. 안 나가는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만한 중세 철학 입문 이 해설서가 없는데 이번 기회에 재고를 좀 풀어야겠습니다. 아.